온 흉명사적지를 찾는 참관자들의 대오가 끝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.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탄생 75돌시대는 뜻깊은 오리에 들어왔음만도 인민군 군인들과 김일성 종합대학, 형제산 신유공장, 평양시안의 고급 중학교들을 비롯한 40여 개 단위의 2만여 명에 달하는 각계층 근로자들, 청년학생들이 이곳을 참관했습니다. 어운 흉명사적지는 위대한 장군님께서 김일성 종합대학에서 흉명활동을 벌이시던 시기 군사야용을 하신 곳입니다.